안녕하십니까. 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리랑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리랑이라고 하면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으며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 불러왔습니다. 아리랑의 발생과 오원에 대한 많은 전설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송부와 리랑입니다. 옛날 온우한 마을의 지주집에서 모숨살이를 하던 리랑이라는 총각과 송부라는 소녀는 흉년이 든 온우해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인민들의 폭동에 참가하였다가 관군의 추격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리랑과 송부는 100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 리랑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싸움터위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사랑하는 아내인 송부와 이별하고 높고 낮은 고개들을 넘고 넘어 떠나갔습니다. 그때 송부는 떠나간 남편 리랑이 넘은 고개들을 바라보며 그리움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랑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수많은 지방적 변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작들로는 평안도의 소도 아리랑, 경기도의 긴 아리랑, 전라도의 진도 아리랑, 경상도의 미량 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 아리랑, 함경도의 단촌 아리랑, 경상도의 용촌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소도 아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양산도 장단으로 이루어진 소도아리랑은 소도지방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오랜 세월이 걸쳐 다듬어져온 소북지방 민요로서 사람들의 세태 풍속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소도지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민요가 가장 풍부하게 발전하여온 것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도아리랑은 일반적으로 손율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유창하며 밝고 약동적인 종소로 일관되어 있으며 유순한 아름다움 속에 감칠맛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묘한 장식음이나 거유한 굴림새들로 해서 다른 지방 민요들과 현저히 구분됩니다. 다음 들으실 노래는 용촌 아리랑입니다. 이용촌 아리랑은 가사의 후렴에 반영된 경상도 이용촌 지방의 지명을 따서 붙인 제목입니다. 노래의 제목을 해석하면 경상도 이용촌 지방의 아리랑 민요라고 볼 수 있으나 음조적으로나 종소적으로 보면 강원도 지방의 민요들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아리랑 민요들과 마찬가지로 이용촌 아리랑의 가사에도 님에 대한 애정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촌 아리랑은 존에 내려오는 과정에 각이한 가창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불려왔습니다. 이용촌 아리랑은 현재 양산도 장단에 기초한 것과 온모리 장단에 기초한 것의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8분의 5박자의 온모리 가락을 타고 흐르는 이용촌 아리랑의 곡조는 박력 있고 곤드러지면서도 밝고 명랑한 종소적 특성을 띠고 있다면 8분의 9박자로 된 이용촌 아리랑의 곡조는 흥겨운 율동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소정적이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노래의 공통점은 다 같이 손율의 반복적 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요 이용촌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요의 다양하고 풍부한 발전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요 유산으로서 오늘도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민요들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 아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밀양 아리랑은 경상남도 밀양 지방에서 불려온 소종 미녀로서 아리랑 미녀들 가운데서도 널리 알려진 특색 있는 노래입니다. 미녀는 과거 봉건 사회와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겪은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와 착취 제도에 대한 원한과 조주의 감정을 초량한 종소로 부르던 아리랑 미녀들과는 달리 미용랑하고 낙천적인 종소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사에서는 순진한 청춘 남녀 사이의 애정관계를 친근하게 노래하거나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 섯달 꽃본 듯이 날 좀 벗어, 행조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등과 같이 형상성이 풍부한 인민적인 시구들은 노래의 양상적 특성을 뚜렷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락천 쪽이고도 흥취나는 종소로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밀양 아리랑은 자기의 고유한 선율적 특성으로 인해서 인민들 속에서 많이 불리워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요의 다양한 양상적 특성을 보여주는 실례로 됩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